어찌하려 왔어. 밤새 할 말이 참 많아서 돌아 누운 네 등 뒤에다 손가락으로 긴 편지를 썼어. 네가 깨면 떠나갈 자신이었어. 단추가 떨어졌어. 네가 꺼내준 녹깃에서 덜컥 이별이 실감나서 굵은 눈물이 또 떨어졌어. 알 테니